Narration. Please listen. 호주 학생, 마크. 저는 호주 사람입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어서 한 달 전에 서울에 왔습니다. 호주에서는 1년 동안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호주에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동양학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박 교수님이 가르치시는 한국어 수업도 듣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한국어 시험을 보러 박 교수님 연구실에 갔습니다. 그런데 차가 많이 막혀서 10분 늦었습니다. 서울은 교통이 무척 복잡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신기하고 재미있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통이 불편해서 저는 다음 주에 학교 기숙사로 이사합니다. 저는 호주 사람입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어서 한 달 전에 서울에 왔습니다. 호주에서는 1년 동안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호주에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동양학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박 교수님이 가르치시는 한국어 수업도 듣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한국어 시험을 보러 박 교수님 연구실에 갔습니다. 그런데 차가 많이 막혀서 10분 늦었습니다. 서울은 교통이 무척 복잡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신기하고 재미있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통이 불편해서 저는 다음 주에 학교 기숙사로 이사합니다.